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 9일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탄핵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비상시국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 일당이 불필요한 증인들을 내세우며 탄핵 심판을 지연시켜보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들은 11일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박근혜 탄핵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한 촛불투쟁에 모두가 참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